이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인생이란 나득한 길 눈물이 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가 길을 막았어.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가리라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이란 꿈이라오. 어디쯤인지 정신없이 달려온 굽이굽이 길목마다 추억 많아도 뒤돌아가지 않아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가 길을 막았어.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가리라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이란 꿈이라오.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가 길을 막았어.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가리라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이란 꿈이라오.